동화 한국어 버전 망기타와 라리나. 아주 먼 옛날 루손의 한 호숫가 마을에는 두 명의 딸을 가진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망기타와 라리나였죠. 그중 첫째 딸인 망기타는 심성이 매우 착하고 모두에게 다정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 라리나는 신기하게도 언니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그저 장난삼아 유리병 안에 가두기도 했으며 언니에게도 나쁜 말을 일삼았어요. 망기타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냈어요. 아빠가 일을 나갔다가 지치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면 그를 위한 요리를 미리 준비해두고 바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망기타의 몫이었죠. 라리나는 언니를 절대 도와주지 않았고 아빠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집 근처 호숫가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물에 비친 자신을 감상했죠. 아무리 봐도 이 마을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이런 내 정신 좀 봐. 이 왕국을 다 뒤져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지 참. 이 작고 가난한 마을이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고통을 호소하던 어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망기타는 큰 충격에 빠졌죠. 몇 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문득 이제 이 가정의 미래가 오로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고 라리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러 나갔어요. 라리나는 평소와 같이 호숫가에 앉아 스스로에 심취해 있었죠. 라리나, 너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저리 가. 나 지금 되게 바쁜 거 안 보여? 시간 많이 뺏진 않을게. 할 말이 뭔데 그래? 그게 이제 우리 곁엔 아빠도 안 계시니까 우리 집엔 더 이상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 생선이라도 좀 팔아보려고 해.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래, 그러시던지. 이제 혼자 있게 가. 나한테도 그렇게 매몰찰 필요는 없잖아. 난 널 사랑해. 너도 알지? 난 언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난 그저 집안을 잘못 태어난 거야. 근데 이건 알아도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란걸. 난 언젠가 여왕이 될 운명이니까. 그리고 이런 비참하고 처량한 마을이랑 당신네들을 떠나고 말 거야. 나의 백마탄 왕자님이 올 거야. 어디 두고 봐. 망기타는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뿐이란다, 라리나. 며칠이 지나고 망기타는 자신과 동생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죠. 라리나, 미안한데 나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우리 둘이 먹고 살 수가 없어. 내일부터 날 도와서 함께 생선을 팔지 않을래? 뭐?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내 말은 우리 둘이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게 너도 생선 파는 걸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지. 제발 라리나. 언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나는 미래의 여왕이야. 그런 나보고 장사나 하라고? 절대 안 해. 하지만 라리나, 그만하면 됐어. 난 호수에나 갈 거야. 망기타는 매우 슬펐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는 라리나의 앞으로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할머니? 저기 얘야. 오늘 내가 너무 머나먼 길을 걸어왔더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는구나. 부탁인데 혹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과 마실 물을 좀 갖다 주지 않겠니? 당신은 내가 하인으로 보여요? 당장 저리 꺼지세요! 라리나는 걸리적거리는 할머니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쓰러지는 노인의 비명이 들리자 망기타는 단숨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넘어진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거 정말 죄송해요. 만기 타는 할머니가 일어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라리나가 자신을 어떻게 밀쳤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만기 타는 깜짝 놀랐죠.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할머니. 제 동생이 가끔 그렇게 못되게 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괜찮단다. 너는 착한 아이인 게 틀림없구나. 부탁인데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과 마실 물을 갖다 주지 않겠니? 그럼 다시 내 갈 길을 감아. 만기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딱 하나 남은 빵을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요청한 물도 한 컵 가져왔죠. 할머니는 빵도 물도 행복하게 먹었어요. 도와줘서 정말 고맙단다, 얘야. 넌 아주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떠났어요. 만기타는 주린배를 안고 잠이 들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병에 걸린 만기타는 몸져 누웠어요. 하지만 라리나는 평소처럼 신경 쓰지 않았죠. 동생아. 부탁이니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아줄래? 우리에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난 아무데도 안 갈 거라고. 앞으로 그 질문 또 하기만 해봐. 그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간 라리나의 앞에 할머니가 또 나타났어요. 또 당신이에요? 오늘은 또 뭘 원해요? 망기타의 몸이 안 좋다고 하길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씨앗들을 좀 가져와 봤다. 매 시간마다 씨앗을 먹이고 간호해 줄 수 있게 나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다오. 다음날 아침이면 병이 싹 나아 있을 게야. 만기타가 빠르게 회복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았던 라리나는 억지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굳이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만기타는 내 언니예요. 그 씨앗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언니를 잘 보살피도록 할게요. 정말 그렇게 할 테냐? 그럼 당연하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라리나는 할머니로부터 씨앗이 든 가방을 받았어요. 만기타의 열은 밤새 심각해졌고 그녀는 온종일 잠도 잘 수 없었죠. 만기타는 침대에서 계속 뒤척였어요. 그녀의 눈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라리나는 아파하는 언니를 보며 아주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녀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침대 아래에 씨앗 가방을 몰래 숨겨두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난 라리나는 만기타가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에 미소를 지으며 집 밖으로 나가려던 바로 그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당신! 어디 감히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할머니는 슬쩍 미소 짓더니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순식간에 잘생긴 남자로 변했죠. 뭐야? 당신은 천사인가요? 천사는 아닙니다. 저는 왕자예요. 벨리돈 가문의 스티븐 왕자죠. 제게는 신비로운 힘이 있고 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밖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여인을 찾게 되었죠. 만약 그녀만 허락해 준다면요? 뭐, 물론이죠, 왕자님. 제가 여태 이날에 오기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서 이 누추한 곳에서 멀리 벗어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해요. 조용, 이 못된 영혼 같으니! 당신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스티븐 왕자는 만기타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금빛이 그의 온몸을 감쌌죠.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만기타는 금색빛으로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라리나는 깜짝 놀라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머지않아 만기타는 마침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는 몸이 씻은 듯이 개운했죠. 스티븐 왕자도 눈을 떴고 주위의 금빛은 사라졌어요. 만기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틈이 없었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스티븐 왕자는 웃으며 만기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밤새 밖에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대의 동생은 그대에게 씨앗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바라더군요. 모든 사실을 들은 망기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는 동생을 향해 말했죠. 라리나, 왜?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제발. 이런 드라마나 찍고 있을 시간 없어. 저 왕자랑 어서 떠나고 난 좀 내버려둬. 난 언니를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망기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왕자가 다가와 위로해 주었어요. 동생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도 친절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 얼른 제왕국으로 가시죠.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쟨 내 동생인걸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인정하는 게 최선이에요. 둘이 끝났어? 갈수록 지루해지려고 하는데? 망기타는 스티븐 왕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티븐 왕자가 그의 손가락을 튕기자 그 둘은 사라져버렸어요. 성대한 결혼식 날 망기타와 스티븐 왕자는 결혼을 맹세했고 그 후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리나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못되고 잔인하게 굴었죠. 그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망기타는 라리나 몰래 그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줬어요. 왕자는 동생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망기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제 동생은 언젠가 변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동생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동생을 향한 당신의 믿음 말이죠.